Hey, you're ready for this one. G7. Turn up! Got my fresh brand new kicks on, feeling like a G6. Got the game on, 내일 없이 고민 이제 homie. 이제부터 볼륨 더 올려. Hey, get it. 한 번 두 명 모두 불러 turn up,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기분 up, rhythm time is on. 내일 벗어버려 현실에 가면. 이제 모든 걸 벗어내. This party 모두 빛이네. 모두 소리를 높여 불을 태워. 오늘 hit it up, yeah. 끝까지 숨이 차. 온전신에 땀이 나. 그래도 멈추긴 싫어. What you gonna, what you gonna do? Baby drop the bass, 날 미치게. Let's boom boom boom. 내 몸을 가만두지 못하게. Let's boom boom boom. 오늘 밤 just party rocking, balling, grooving. 원 없이 놀아보자. Party all night long. Let's boom boom boom. Let me do it like. Double B. Party all night, girl. Yeah. 원래 이리 뜨거운 밤이여나 내 손 꺼는 거내 취향 아냐. Adios. 이곳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내 맘이여. Yeah, turn on the lights on. Yeah. 스트레스는 그 갈거. Yeah. 한 눈 팔지 않아. 이 베이스에 뜨끈거리 뿐. 이 밤에 조명 거 시선은 모두 날거. 이제 모든 걸 벗어내. Let's party 모두 빛이네. 모두 소리를 높여 불을 태워. 끝까지 숨이 차. 온전신에 땀이 나. 그래도 멈추긴 싫어. What you gonna, what you gonna do? Baby drop the bass 날 미치게. Let's boom boom boom. 내 몸을 가만두지 못하게. Let's boom boom boom. 오늘 밤 just party rocking, balling, grooving. 원 없이 놀아보자. Party all night long. Let's boom boom boom. Let me do it like. Yeah. 이 분위기에 도망가지 못하게. We're going up, baby. We're going up, going up, going up tonight. What you waiting for? 모두 잠을 깨워. What you waiting for? 모두 소리 질러. What you waiting for? 느낌이 가는 대로. Party all night long.